Listen, 넌 내가 안쓰럽대 방탄소년단 이 하나에 다 걸었다고 버렸다고 몇 년간 그대 물밑에서 날 고까워했던 그 underground 마저 외면한 채 찢어버렸던 내 천연말 The only issue is 난 날 본 적 없지 The real real in me You never know what it is 시작 때부터 인정받은 골수 천재 왜 내 이름이 랩 몬스터일까 돌 때 집었던 연필은 신이 내게 주셨던 운명 난 그게 공부 줄 알았지만 어린 내 착각이었어 분명 난 가사들을 적었고 밤새도록 나스를 해석해 넌 대체 뭘 했지 계산기처럼 say my name bitches will be say my name 내가 재성처럼 데뷔한 뒤 you're more yeah it on 따라와봐 난 랩할게 전부 떨어진 감들뿐 여긴 다 물러 터졌어 내가 족같다고 그래 난 건드릴수록 커졌어 The glory Give it to me Yeah I get it The glory Give it to me Yeah I'ma get my glory Give it to me.